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그렇게 내 삶은 살고 있는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이 감격해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고난주간이니까, 이제 내일이면 성금요일이니까 그 사랑을 묵상해야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인도가 너무 커서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면 우리는 네 라고 크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놀라워서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깊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할게요. 안녕하세요. 조한나입니다. 오늘도 첫 찬양 함께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 인사를 함께 남기실 수 있는데요. 음을 질 수 있나. 빈칸에 들어가는 한 단어, 세 글자는 무엇일까요? 인사를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함께 인사와 사연 남기실 수 있으세요. 용감한 자의 날처럼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빛나는 당신에게 첫 찬양을 함께했습니다. 한상희의 음성으로 함께했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 빛나는 인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세 글자입니다. 이 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질 수 있나 라는 찬양의 제목인데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나누실 수 있고요. 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교통방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세요. 인터넷은 www.fbc.net 급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에 빛나는 당신에게 방에 여러분들의 사연도 좋고요. 신청곡도 좋고 소소한 듯하지만 소소하지 않은 일상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언제나 환영이에요.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인사와 함께 사연들도 보내주고 계시네요. 4699번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죄송하네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이 고백 꼭 한 번 이상씩은 하는 걸로 약속하면 어떨까 싶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또 오늘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천사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지금 부엌에서 저를 위해 마시님 김밥을 엄마가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응원해 주시고요. 강건하시길 또 형통하시길 기도합니다. 새로운 꽃님, 하나님의 선물을 늘 전해주는 빛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첫 찬양을 들었습니다. 따라 부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4760번님, 출근하는 길입니다. 찬양 막히지만 벚꽃길이 너무 예쁘네요. 주님 십자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0010번님, 이 십자가를 지기가 쉽지가 않네요.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봅니다. 5848번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참 감사하고 감사하네요. 할렐루야를 외치며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3344번님,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면서 찬양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남기셨고요. 기도의 활주로라는 대화명을 함께하셨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주저없이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선뜻 대답이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럴 때라면 주님을 더 바라보는 게 해답일 것 같아요. 주님께 더 향하고 주님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저녁 되세요. 9039번님이세요. 저는 맞벌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6살 우리 딸내미 데리러 갑니다. 주님 계시기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오늘의 빛나는 인사 남기실 수 있으세요. 이것을 질 수 있나 라는 빈칸에 들어가는 세 글자는 무엇일까요? 한 단어인데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아직 한 번 더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이에요. 주류 음성으로 1000번을 불러도 찬양 함께하고요. 선물 소개 후에 광고비 이어갈게요. 1000번을 불러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nly by the blood of the Lamb, white as snow.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인사 정답부터 발표할게요. 오늘 첫 찬양의 제목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빈칸에 들어가는 세 글자 한 단어는 십자가였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첫 찬양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고난 주간 보내시면서 또 많은 점들을 나눠주셨어요. 8182번님,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제가 오늘 한번 띄워볼게요. 십자가를 자,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지신 그분을 가, 가장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어우,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진짜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더 많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3601번님, 1703번님 하시면서 오늘 십자가입니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이어지는 1000번을 불러도 찬양 주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셨네요. 3006번님, 십자가가 제 자랑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셨고요. 0310번님, 고난주간 보내면서 남편과 함께 저녁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4601번님도 정답을 함께 하셨고요. 2162번님도 처음으로 오늘 함께 해주셨네요. 신청곡 듣고 싶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8670번님, 빛나는 당신에게 방송 들으면서 찬양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인지 그 사랑이 더 감사하고요. 남기셨어요. 주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그쵸?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 구연아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빛나는 당신에게 생방송으로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31분입니다. 오늘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두 분 당첨자는 0191번님 그리고 6034번님께 드릴게요. 0191번님, 6034번님 축하드립니다. 주소와 성함 꼭 남겨주세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우리 빛나가족과 함께 풍경이 있는 곳으로 함께 떠납니다. 함께 할게요. 풍경이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그리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요.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특별새벽기도회 새벽재단 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주님 생각 더 많이 하고 성경말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지금 이 순간 운전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식사하고 계신 분들, 아직 일하고 계신 우리 빛나가족 여러분들 모두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함께 지금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좀 분주하니까 나중에 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잠시 멈춰서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에 함께 고백하며 화답하기 원합니다. 나누면서 찬양 함께 할게요. 나라가 오면서 우리를 빌어. 함께 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음성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오늘 풍경이 있는 찬양을 함께 나눠봤어요. 고난주간 보내는 가운데 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큰 사랑. 말로 다 표현하기도 힘들고 정말 어떻게 그 감사와 감격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또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7064번님. 퇴근길 차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함께 고백해 주셨고요. 김선희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남기셨네요. 홍예림 성도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놓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순조롭게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셨고요. 6818번님, 주님 맡겨주신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 합니다.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 길 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하셨네요. 네, 고백하다 보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단 정말 훨씬 더 크다는 걸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게 또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싶네요.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오늘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김도훈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연아가 좋아할 수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평창수 청정 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돌고래 삐 소리 기계의 끼 소리 벌레의 웬 소리 내 귀에만 들리는 이런 소음들, 이명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이제 참지 말고 실비도 하세요. 식약처허가 이명 단일 증상 일반 의약품. 신경 쓰이는 이명엔 실비도. 태전그룹 AOK. 현대해상 하이카 안전운전 캠페인. 차도 막히는데 몬스터나 잡자. 손예진, 몬스터 잡다가 사람 잡아요. 스마트폰 내려놔요. 늦는 안나 안전운전 하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빛나는 당신에게 오늘의 마지막 찬양 소개합니다. 듣고 싶은 찬양 있어요. 십자가의 전달자 꼭 들려주세요. 4601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오늘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 조금 더 사랑하기 원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편인데요. 계속해서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천국 복음을 경험하는 곳 보혈 소망이 회복되는 성도들의 안식처 에덴 낙원에서 함께합니다.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의 사랑은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부고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우리 만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고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